경애하는 김종훈 온수님께 조선인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한 제중조선인총연합회 여성일꾼 대표단 성원들이 22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경애하는 김종훈 온수님은 해외 동포들의 운명이시며 따사로운 그 품은 우리가 영원히 안겨 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고 하면서 대회 기간 지난날 봉건의 속박과 망국의 순환 속에 눈물도 많던 우리 여성들을 한 품에 안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아가는 힘있는 영향으로 시대의 영웅들로 키워주신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로운 오보이의 품 속에서 한북도 북부시의 지역 인민들이 새 집들이 대경사를 맞이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 궁전에서 부모 없는 소름이란 말도 모르고 뛰노는 평양 애육원 원아들과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만복을 누리는 평양 양로원 노인들의 모습 앞에서 말리마의 나래를 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 앞에서 온 세상이 칭송하는 탁월한 영도자, 인도계 최고 화신이신 우리 원수님을 모신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에 가슴 벅찬 격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본영과 8천만 교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백두산 대국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전체 제중조선 여성들의 자유로운 오보이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온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